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주님 공연대축일이라고 합니다. 예, 성탄절이 있고요. 오늘은 주님 공연대축일이고요. 내일은 주님 세례축일입니다. 다행입니다. 분당이 없어서. 예, 네, 대축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일까지 하고 이렇게 성탄이 끝나죠. 아, 별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 천문학자였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 지역의 왕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박사들이었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별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하면 사실은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는 오차가 10km 정도 나거든요. 이 시대에 별이 그들을 이끌고 왔다 생각해서 내비게이션이 떠올랐어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오차 10km짜리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굉장히 동방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걸려서 왔는지 몇 년 걸려서 왔는지 영화에서는 뭐 그걸 기간을 더 길게 잡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몇 달짜리를 낙타를 타고 와야 되는 그 몇 달의 거리를 오차 10km까지 잡았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준 거예요. 그죠? 네. 베들레헴에 들어가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하고 10km 지점 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멈췄을까?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왕이 머무는 성이 있었으니까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성에 살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실 때 원조집들 찾아가 보시죠. 음식점 갈 때 원조집. 네? 원조집 같은 거 찾아가면 보통 원조집은 입구도 작고 왜냐면 처음 시작해갖고 그렇게 쭉 갔으니까 입구도 작고 굉장히 허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원조집이 이제 활성화되면 건너편에 큰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아들이 운영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다가 아, 저 집인가 보다 하고서 들어가는데 알고 보면 건너편입니다. 그 옛날에 부모님이랑 복수가 그 소고기집 거기도 그랬어요. 바로 건너편에 4층짜리 건물 크게 있습니다. 깜짝하게 거긴가 싶었는데 이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집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원조집이고 이쪽 건너편에 있는 데가 아들이 운영할 큰 거였었습니다. 시골에서도 생선국수도 좋아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선국 원조집은 작아요. 그래서 그날 소수로 딱 한 거 그 소 딱 끝나면 장사합니다. 없으니까. 왜냐면 24시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건너편에 동서가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굉장히 넓어요. 원조집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거기에 가기 전에 근처에 가면 이 동네 여기 어디쯤인데 하고 갔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맛있어 보이는 집 그리고 좀 이렇게 빛과 번쩍한 집 물론 잘 아시는 선수들이야 낡은 집이 원조집이다 알고 들어가겠지만 모르고 들어가면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맞을 거야 라는 나의 의지가 그 원조집까지 못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별이 10km의 오차를 보이는 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제대로 베들레헴까지 안내를 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멈추어 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 여기구나. 왕궁을 보고 여기구나 라고 멈추어 서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라는 인물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고 이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세주라는 의식보다는 내 왕위를 위협하는 그러한 후계자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도망친 이 3명의 동방박사들 때문에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하십시오. 해주면 그게 참 편한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 없는가? 나를 구세주까지 가게 하는 그 별의 인도 그 별이 내 삶에서는 없었는가? 혹은 지금은 없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수많은 성서 말씀 안에서나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가족들을 포함해서 선생 스승들 그리고 제 수많은 기회들이 혹은 실수들, 이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다가 그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 올바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서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내비게이션이 더 이상 우리를, 그 별들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계속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사람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도 멈추죠. 더 안 가지, 나는 안 가는데 내비게이션만 혼자 계속 가지 않잖아요. 그때 무엇이 나를 멈추게 하는가? 겉으로, 아, 이 집이 먼저 집인가 보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또 혹은 이게 맞는 것 같다. 혹은 나의 선입견들이 그러한 올바른 길로 계속 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들을 멈추게 합니다. 내가 멈춰있는데 별이 혼자 갈 수는 없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가려고 딱 멈추는데 별이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하느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별을 바라보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별을 똑바로 바라볼 때 그 별은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왕궁 앞에서 서야 되는데 더 시골로 들어가고 있는 그 별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멈춰선다 한다면 구세주를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안에서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은 그걸 배워왔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멈춰서는 이유는 내가 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나의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공연된 주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셨다는 모습은 모습 자체도 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공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소 안에서 서른 살이 되었을 때 공생활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인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 공표됐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들을 잘 이해하고 다시 찾아간 불과 10km 더 간 낙타 타고 갔으니까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뭐야? 이렇게 허름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설마 메시아일까? 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고 바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본인들이 준비했었던 보물들을 기꺼이 바쳤었던 것들은 그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갔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여기저기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갈 것입니다. 그 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은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 저것이 옳은 일이고, 저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 생각하신다 한다면,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가실 그런 사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 구세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성부들을